H UBS. 허브스 로컬 사무소. 어서 오세요, 여러분. 여기는 일상생활 속 우리가 몰랐던 법들과 그에 얽힌 사연들을 함께 소개하고 상담해드리는 HUBS의 로컬 사무소입니다. 여기 로컬 사무소에서는 살면서 겪은 법과 관련된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받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사연을 말씀해 주시면 임지연 엔지니어와 이선호 기자, 저 박선민 아나운서가 상담해드려요. 말씀드리는 순간 저기 방금 오늘의 로컬이 한 통 들어왔는데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복학생이에요 라는 제목이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로컬 사무소의 여섯 번째 카테고리, 바로 해외여행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 로컬 지금 들으러 가실까요? 사연에 앞서 제목에 있는 해외여행이 눈에 띄는데요. 제목인 해외여행에 맞게 저희 사무소는 오늘 여행 경보 제도에 대해 다룹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도 올해 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회복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해외여행과 관련된 여섯 번째 로컬 같이 들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학년으로 복학하게 된 공대생이에요. 제가 휴학할 때는 코로나가 심한 시기라 학교가 썰렁했는데 이제는 생기를 찾은 것 같아요. 벚꽃도 예쁘게 피고 항상 수업 갈 때마다 학교의 활기찬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일까요? 말로만 하던 일상 회복이 이제 정말로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예전부터 코로나가 끝나면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제 그 시기가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휴학할 때 알바도 여러 개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번 여름방학 때 한 달간 유럽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국가별 입국 규정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별로 너무 다른 거예요. 입국할 때 코로나 관련 서류가 하나도 필요 없는 국가도 있고 어느 국가는 백신 접종 증명서만 필요하구나. 너무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국가별로 다 찾으려고 하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제 친구는 아직 백신 3차를 안 맞았는데 그러면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건가?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게 동유럽 국가들을 찾아보니까 갈 수 없는 국가라고 표시된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빨강, 노랑, 검정 다 제각각인 거예요. 대강 추측해보면 색깔에 따라 달라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자세한 기준이 뭘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여행 가기도 전에 벌써부터 지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여기 로컬 사무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 생긴 호기심을 해결해줄 거라는 생각에 사연을 적어보네요. 제 궁금증 해결해 주실 거죠? 사연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럽여행이라니 정말 말만 들어도 설레요. 제 소원이 친구들과 함께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풀린 게 아니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국인 입국 규정이 존재해요. 사연자님의 해외여행, 성공을 기원하며 저희가 자세히 다루어 드릴게요. 해외에 여행 가는 국가에 대한 규정은 외교부가 규정한 여행 경보 제도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2004년에 만들어진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보다 안전한 해외 방문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해외를 방문하거나 여행하기 전에 미리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행 경보 제도에서는 발령 대상 국가 혹은 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뉘어요.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남색 경보인 1단계는 여행 유의 단계로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을 지녀요. 다음은 황색 경보인 2단계인데요. 이는 여행 자제 단계로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적색 경보. 이는 출국 권고 단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협이 존재하는 곳에 발령되고요. 마지막으로 흑색 경보인 4단계는 여행 금지 단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협이 존재하는 곳에 발령됩니다. 여기서 위협 수준은 해당 국가 내 범죄, 테러, 정치 불안, 재난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해요. 꼭 지켜야 할 점, 4단계 발령 때는 여행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나 지역의 방문이 금지되고 있어요. 만약 이를 어기고 방문할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국가별 코로나19 입국 정책에 대해 궁금해하셨는데요. 이는 국가별로 정책이 상이하고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저희도 확답을 해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가장 최근 자료를 들자면 영국과 노르웨이, 아일랜드는 현재 입국 시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는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신속항원검사 음성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각 국가별 입국 정책은 외교부 홈페이지 혹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로컬 사연, 해외여행과 관련된 법을 알아봤는데요. 바로 여행경보제도였습니다. 사연자님과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오늘도 한 건 완료했습니다. 오늘 로컬 사무소에서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제도인 여행경보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전, 사연자님처럼 자신이 방문하는 국가에 대해서 꼭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해외여행 중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물론 대사관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것일 거예요. 오늘의 로컬 사무소 여섯 번째 영업을 마무리합니다. 살면서 겪은 법과 관련된 궁금했던 이야기들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과 헙스뉴스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저희 로컬 사무소가 상담해드립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선민 아나운서였고요. 임지연 엔지니어와 이선호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아, 잊지 마세요. 저희 로컬 사무소는 매주 화요일만 오픈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길 바라며 안녕히 가세요. The magic spell you cast. This is love the iron rose. When you kiss me, heaven sighs. H. UBS.